대덕산 혁명 사적지를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. 대덕산 혁명 사적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시계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시계서 주체 52-1963년 2월과 주체 85-1996년 3월 저서를 찾으시어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해 주시고 전군을 무적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용도하신 사적 자료들과 사적물들이 보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지난 20년간 수십만 명이 이곳을 참관했습니다.